색깔이 까매서 남을 또 탓해. 말이 너만해. 누가 웃을 땐 비난이 편해. 또 연락할게. 멀리에 모두를 나 혼자 욕해. 가만히 보면 나도 너랑 같은 편에 속해. Okay. 기억해 난 이 눈이 요란히 올 때 나왔지 내 방에서. 가자 어디든지 난 okay. 사진을 찍어 난 이쁘게 pose. 지금을 살아낼 위해 toast. 다른 걸 가져와 스포를 심어 나 판을 더 키워 난 번호네 down. I get a number 5 got a much it. 쟤는 이해 못해. You gonna love me. They call me ghost. Now I'm in love. 사방엔 적이 그대로 난 losing. So many hate, so many love, so many thoughts and I'm in loss. Yeah, I'm a ghost, now I'm a boss. 변해가지 또 나도 물론 하지 않아 난 좋은 척 나는 싫은 건 no, no I don't know. 하지 않아 난 좋은 척 나는 싫은 건 I'm a six killing beats then I leave. Burn it, breathe, I don't drink, I just sip. 멋대로 살지 내 낮에 party, I'm like a golfer. 어제는 LA 지금은 어디 we gon' party. 하지 맘대로 살지 멋대로 인생은 짧지 난 내 걸 살지 너넨 다 알지 난 새 걸 사지 I just do me knowing too loud 내 앞에 그녀들은 too high 난 늘만큼씩은 더 원해 넌 오늘만큼은 뭘 원해 Wish you were 그저 window 쇼핑만 올 봄 여름 시즌 올 때 그가 긴 다운 늘어 all in now Wake up on my hypnosis 그런데도 내 머리맡은 still still knows 부담이 더 커지면서 하루 일과의 반이 심호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So I got troubles on my mind 나중에 나중에 곁으로 살아 So I got troubles on my drama 나는 알고 보면은 더 나쁜 놈이야 마음엔 계속 strong survive 형은 이제 대인배처럼 행동 못하게 쉬어서 봐 술 취해 욕했던 아내가 바둑에 같아 날아간 광고계 약이 몇 개야 승질내 따가 Baby 네가 머리에 그 리더 사카린 도미니 그 할 때 의리도 갖다 팔아먹던 못된 놈이지 흥 진짜 팬과 가짜 룹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지 내 공연 본 사람은 알잖아 Yeah I'm 2 out 4 TV I'm a six killing beats then I leave Burn it, breathe, I don't drink, I just sip 멋대로 살지 내 낮에 party I'm like a golfer 어제는 LA 지금은 어디 We gon' party 하지 맘대로 살지 멋대로 인생은 짧지 난 내 걸 살지 너넨 다 알지 난 새 걸 사지 I just do me knowing too loud 내 앞에 그녀들은 too high 난 늘만큼씩은 더 원해 넌 오늘만큼은 뭘 원해 Wish you were Thank you. 그때 너무 추웠지. 날 죽일 듯이 숨도 잘 쉬지를 못해. 난 나가봐 내게 말했지. 난 다 이미 네 맘대로 해. 다시 바퀴를 돌아서 결국엔 여기 Fuck this 파미들 컬리언이 된 건 눈감아는 두지. 지루한 얘네 새로 떠난 델리알리 배로 커전해준 money 아가 퍽인 money. 이제 내 방문을 너인 자꾸 낚인 on. R.I.P. 선을 했어 이미 like a lonely. 다 알아봐 이제 make it rain. Shit is that we know. 나인과의 차이를 이만큼 멀리 know. 다시 전거나 내 방문 you can call me through. Wait wait 이젠 새 시대 I like late girls. Ayy 내게 나에게 pass. Ain't no babies. Let me 니 알아본 사람들 take this. You priceless. 너와 나 이제 나도 많은 loving. No papers. You priceless.